밤늦게 떠난 니마 얄밉게 떠난 니마 내 청춘 내 순정을 뺏어버리고 얄밉게 떠난 니마 얄밉게 떠난 니마 얄밉게 떠난 니마 내 청춘 내 순정을 뺏어버리고 얄밉게 떠난 니마 더봉머리 사나이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을까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얄밉게 떠난 니마 얄밉게 떠난 니마 내 청춘 내 행복을 짓밟아놓고 얄밉게 떠난 니마 더봉머리 사나이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돌아서서 가는가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더봉머리 사나이의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돌아서서 가는가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